친구야 잘 지내지? 사람들은 널 못 알아보지. 나도 똑같아 네 맘 잘 알지. 계속 때려 때려 박자 무시해 fuck the metronome. Kick it like a drummer. 때리 북쪽에 고 부숴버려 like a drummer. Crush it like a drummer. 내리고 쪼개고 부숴버려 like a drummer. I'm on the metronome. Kick snare your phone에서 나오는 건 항상 비슷했어. 저 새끼들은 몰라 회사집 어디던 늘 같은 이 박자 속에 갇혀버린 것. 그 박자를 저는 게 가사를 까먹는 게 괜찮다고 해준 사람 없어. 혼자 어느새 겁을 먹었나봐. 배탈이 날 정도 실수란 빌어먹을 교과서를 또 정독. 이 병신들이 다 몰라봐도 시작이 반이라면 아직 반도 안 왔어. 친구들이 그랬지 넌 속에 화가 많아. 그래 맞아. 그래서 난 더 큰 드림을 그려나가. 쟤네 넌 실에서 자란 식물인간. 내가 랩 잘하냐고 이게 질문인가. 우리 엄마가 말했지 넌 나를 닮았어. 내가 최고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았어. 친구야 잘 지내지? 사람들은 널 못 알아보지. 나도 똑같아 네 맘 잘 알지. 계속 때려 때려 박자 무시해 fuck the metronome. Main stage 뒤편 맘마 그리 밝지 않는 조명. 네가 맨 소리에 네가 묻힐지도 어쩌면. 남들의 눈에는 우스운 the man the man처럼 보여도 상관없이 hit it like a drama. 가끔 힘들 때 돈 냄새 현혹돼 정신 차리고 널 꿰려는 뱀에 혈을 때 이 길이 가시 받쳐도 맨발로 걷지. 구르게야 남자는 굽힐 필요 없지. 실수해도 그냥 즐겨 3일은 거대한 쇼를 랩할 수 있게 담대듯이 말아. 저 드럼 롤을 지금까진 지지부진해지던 채찍질의 whiplash. 이 지긋한 노드 비거치면 yo it with flash. So we don't give a fuck just hit it like a drummer. 시발 괜찮아 우린 아직 자유롭고 젊어. 출구가 안 보여 당장 어둡고 검어도 넌 믿으면 서쪽이라도 watch the sun come up. 친구야 잘 지내지? 사람들은 널 못 알아보지. 나도 똑같아 네 맘 잘 알지. 계속 때려 때려 박자 무시해 fuck the metronome. 내리고 쪼개고 부숴버려 like a drummer. 내리고 쪼개고 부숴버려 like a drummer.